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방글라데시 독립 46돌세 즈음하여 세이쿠 하시나 수상에게 26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방글라데시 인민이 앞으로 보다 큰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것을 축원했습니다.